누가 한국말을 잘해요? 1번 반방 씨가 잘해요. 2번 지수 씨가 자고 있어요. 3번 박 선생님한테서 배웠어요. 4번 한국에 가본 적이 있어요.